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8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 성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제리아 인민친보당 전국위원장이 최근에 발표한 담화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.